발 앞에 흙덩이 쌓이고 그 위에 고개 숙인 할미꽃. 잊혀진 서러움도 땅속에 묻고 외치던 소리들도 나르겠지. 그래도 그 길 위엔 달빛이 있으니 친구여 내 손잡고 걸어가세. 한적한 강가에 꽃들이 피고 늦었던 뱃사공도 잠들면 하늘에 은하수 그 길을 잃으니 한밤에 길 잃은 나그네. 그래도 먼 산 넘어 태양이 머무니 친구여 우리 함께 가야 하리. 친구여 우리 함께 가야 하리.